보이들어서 what I give up help and more 신경은 다 없은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그 first 를 지키면 뿐만 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